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남측본부가 7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기자회견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남측본부, 북측본부, 해외본부 공동성명이 낭독됐습니다.